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혁명활동 소식을 13일부터 20일까지의 기간에 여러 나라에서 보도했습니다. 라오스 통신, 일본의 교도 통신,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 중국의 홍콩 대공보와 봉황위성 텔레비전 방송, 환구망, 동북망, 도이칠란드 반제연단 인터넷 홈페이지 현지지도 소식들과 나이지리아 김일성 김정일주의 연구 전국위원회, 민주공고 주체사상연구 전국위원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지식경제 시대의 요구와 사회주의 문명국의 채모에 맞게 훌륭히 개건된 평양 곡산 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미국의 VOA 방송, 인터넷 웹사이트 구글 뉴스, 러시아의 인터넷 홈페이지 이루쿠츠크 블로그 스포트루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께서 국방종합계약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네팔 신문 아르판과 주체사상 및 선군정치연구 네팔 기자협회, 네팔 조선친선협회 인터넷 홈페이지들은 새로 건설된 류경 김치공장을 현지 지도하신 소식을 보도했으며 도이칠란드 나이지리아의 인터넷 홈페이지들도 이 소식들을 올렸습니다. 조선과의 친선협회 볼스과지부 인터넷 홈페이지는 경의하는 원수님께서 조선선연단 창립 이른돌경축 학생선연들의 종합공연 세상의 부름없어라를 관람하신 소식, 새로 일도서고 있는 룡악산 비누공장 건설장과 새로 개건된 만경대 선연단 야영사를 현지지도하신 소식을 전했습니다. 출판 보도물들은 경의하는 원수님의 사진문헌들을 모시었습니다.